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에 태조가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날인 9월 16일자 신문을 넣기로 했는데 이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비리로 도배를 한 신문을 넣을 수는 없다. 그 이유라죠. 사실 언제 신문을 넣은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복살인에, 청소년 범죄에, 부모를 버리는 세태. 어느 날짜에 신문을 넣은들 좋은 모습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하튼 결국 각 신문에 창간특집호 같은 것을 넣기로 했다는데 글쎄요, 전 차라리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생활을 미화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신문 한 장에 난 사건을 보고 선대를 매도하는 오를 후손들이 범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이 김세화씨. 정말 그렇네요. 아주 안 익힌 호수 옆에서 들으면 분위기 있을 만한 그런 음악이죠. 영화 벨레티스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영화나 숨어있는 걸자 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영화 중에서 저와 홍동식 PD 그리고 스크립터인 이상무씨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모두 올려야만 소개될 수 있는 Three Thumbs Up Movie. 자, 가을 개편부터 매주 오늘 밤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Three Thumbs Up Movie 첫 시간에는 스탠리 큐빅 감독의 국내 미개봉작 메리랜드 소개해드립니다. 1975년 작품인데요. 우선 이 영화를 최근 미국에서 발매된 비디오나 레이저 디스크로 감상하시면 그 화질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주라기 공원 같은 최신작들보다도 영화 화질이 더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원본을 리마스터했거나 또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원래부터 특수하게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큐브릭 감독은 영화의 무대인 18세기의 유럽 상류사회를 재현하기 위해서 고증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공조명으로는 18세기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큐브릭 감독은 인공조명은 완전히 빼버리고 촛불, 가스등 뭐 이런 걸로 조명을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당시의 조명이란 실제로 이런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촛불만 가지고 오는 조명이 약해서 실내 장면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큐브릭 감독은 또 한 번 놀라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촬영 속도가 빠른 일반 스틸 카메라의 렌즈를 영화용 카메라에 부착한 것이죠. 그의 주문하에 특이한 이런 카메라가 제작됐고요. 필름 역시 우주항공국인 나사에 의뢰해서 특수 고감도 필름을 공수해왔습니다. 결국 촛불만을 켜놓고 찍은 실내 장면은 마치 18세기 화가들의 그림 같았어요. 게인스브로우나 안토니네 와트의 그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불러일으키죠. 그 덕택의 영화 베를랜드는 1975년도 아카데미에서 촬영, 의상, 미술상을 수상했고 또 뛰어난 테마음악으로 편곡상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테마는 헨델의 사라방드죠. 헨델의 사라방드를 편곡한 베리 린든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자, 이 레드먼드 베리라는 사람, 라이언 오닐이 역을 맡고 있는데요. 호르몬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관이었는데 레드먼드가 어렸을 적에 권총결투로 사망했죠. 이제 청년으로 성장한 레드먼드는 사촌 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 캡틴 퀸이 가운데 끼어들고 또 노라와 그녀의 가족들 역시 가난한 레드먼드보다는 위세당당한 이 캡틴 퀸에게 마음이 기울죠. 그러자 레드먼드는 캡틴 퀸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 권총 결투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영국군 장교를 쏘았기 때문에 더블린으로 피신하죠. 그런데 피신 도중에 레드먼드는 노상 강도를 만나서 빈털터리가 되고 오도 갈 데 없는 처지에 영국군에 지원입대해버립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7년간에 걸친 전쟁을 치르던 시절이었는데요. 이 전쟁은 전 유럽으로 확산돼서 그 양대 연합국 사이의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영국은 프러시아와 연합했었고요. 프랑스는 스웨덴,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연합군이었었죠. 아일랜드 사람인 레드먼드 베리는 영국군이 돼서 각종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전쟁에 한참 지쳐있던 어느 날 장교복을 훔쳐입고 탈영합니다. 하지만 도망다니던 중에 한 프러시아 장교에게 붙잡혀서 이번에는 프러시아 군으로 복무하게 되죠. 그 뒤 치열한 전투에서 공을 세운 레드먼드는 전쟁이 끝난 뒤에 프러시아 경찰의 스파이가 됩니다. 뭐 일종의 출세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아일랜드 출신의 오스트리아 사람인 슈발리에의 경을 감시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향 사람인 레드몬드와 슈발리에는 오히려 한 팀이 돼서 프러시아를 탈출해버립니다. 도박사였던 슈발리에는 영국으로 건너와서 유럽 최고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레드먼드는 그 밑에서 도박 기술을 전수받는 것은 물론 귀족들의 화려한 생활을 엿보면서 욕망을 키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에 앉은 찰스 린든 공작과 그의 젊고 아름다운 부인 레이디 린든을 만나게 되죠. 레이디 린든과 레드먼드 베리가 도박장에서 처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바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가 흘러나옵니다. 그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릴게요. course. Edmund Berry와 레이디 린든이 처음 만난 장면,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가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결국 레이디 린든은 레드먼드 베리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레드먼드는 자신과 레이디 린든의 불륜 관계를 남편 찰스 린든 백작 면전에서 밝히죠.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약했던 린든 백작은 쇼크로 죽게 됩니다. 이제 레이디 린든과 결혼함으로써 일약 레드먼드 베리 린든이 된 이 아일랜드 촌놈 레드먼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혼 직후부터 활락과 사치의 세계에 몰두하고 또 아내 레이디 린든과 의붓아들인 로드 블링턴을 팽개친 채 자신과 레이디 린든 사이에서 태어난 친아들 브라이언만을 편애합니다. 하지만 아들 브라이언이 생일 선물로 사주었던 말을 타다가 낙마해서 사망하는 바람에 베리 린든은 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쫓겨났던 의붓아들 롤드 블링턴이 베리 린든 앞에 나타납니다. 돌아온 블링턴은 권총결투를 신청하죠. 그런데 베리 린든은 오바를 해요. 그래서 블링턴의 총알만이 베리 린든의 왼쪽 무릎 밑을 관통합니다. 베리 린든은 수술 끝에 다리를 못 쓰게 되죠. 그 후 레드몬드는 린든의 호칭과 전 재산을 압수당하고 잉글랜드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쓸쓸하게 여생을 마치지요. 고향인 아일랜드 시골에서 한 발의 총알로 삶의 단추를 낀 한 인간이 역사에 휩쓸려서 전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한 발의 총알로 인해서 고향인 아일랜드 시골로 되돌아와 인생을 끝마치게 된 거죠. 이 영화 베리 린든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인생 유전의 오디세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베리 린든 중에서 Women of Ireland 띄워드립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코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초대 손님 모셨으니까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조금 베를린든의 음악이 약간 잔잔해서 여러분이 잠에 빠지지 않았나 걱정되고 있습니다. 베를린든 중에서 Woman of Ireland를 끝으로 Three Thumbs Up Movie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얘기는 마무리 짓고요. 오늘 초대 손님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화 보기의 은밀한 매력, 비디오 드롬이라는 아주 정말 기발한 책이죠. 이 책만 잘 쓴 것이 아니라 영화 연출도 하고 계신 박찬욱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번에 제가 없는 동안 여기 잠시 출연하셨죠? 예, 주인 예. 없는 산에 잠깐 들어와 있었죠. 예,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재밌게 보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스피드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자 아, 나와봤습니다. 네.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전혀 스피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로 박찬욱 감독께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우선 감독 얘기부터 시작하죠. 아시겠지만 얀 드 뽕이라는 이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은 네. 원래 촬영기사 출신이죠. 그렇죠. 뭐 블랙 레인, 베이식 인스팅트, 붉은 10월, 클리프행어, 뭐 다이 하드 뭐 굉장히 많은 영화를 찍었고요. 네. 특히 폴 버벤 감독하고는 네덜란드 시절에서부터 그 사랑을 위한 죽음이라는 영화도 있고 제4의 사나이라는 명작이 있는데 네. 그 영화 촬영을 했었고 미국에 와서는 토탈 리콜에 원래 자막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로보캅을 찍은 그 조스트 바카노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얀 드 봉이 토탈 리콜의 많은 부분을 찍었다고 그래요. 네. 이런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알아야 될 것은 할리우드라는 데가 그 외국의 유능한 예술가들을 끌어다가 그 자기네 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하는데 아주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말하자면 수입된 감독입니다. 네. 근데 수입된 감독일수록 오히려 아메리카니즘에 더 적극적으로 옹호를 맞아요. 하고 찬양하는 네. 그런 일들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 다이아드 속편의 랜디 할린이라든가 뭐 토니 스캇 감 트루 로맨스를 만든 네. 토니 스캇 이런 사람들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감독들의 경우에 연출력은 뛰어나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은 연출보다는 기획 내지는 각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화 자막이라는 것이 그 다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한국에 개봉된 이 스피드에서도 좀 제대로 자막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 좀 아쉬운 점은 남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지금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화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선 키아누 리브스라는 배우에 관한 것일 겁니다. 예. 하와이안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뭐랄까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데 네. 그것이 또 여태까지 할리우드에서 이국적인 그런 스타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 동물적이고 막 그런 그 육체미를 과시하는 예. 예를 들면 뭐 버트 레이놀즈 같은 사람이죠. 인디언 피가 섞였다고 하는데 이런 것과는 달리 예, 이 사람은 좀 동양적인 정신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마치 동양의 신사 같은 면모도 조금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스타가 된 것부터가 약간의 그 취향의 변화의 증거, 동양적인 정신성에 대한 그 서양인들의 경도 이런 증거도 되겠고 그런 걸 잘 드러난 영화가 아이다호라든가 그 극치에 이른 게 리틀 부다 같은 거겠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포인트 브레이크, 폭풍 속으로라는 영화는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그 역할을 바꿔서 연기하는 재미가 있었고 여기서도 액션 히어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미국 사회, 미국 영화라는 것의 그 넓은 포용력 아무거나 막 집어삼켜서 자기식으로 변화시키는 그 포용력을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이런 역할이라면 브루스 윌리스나 젊은 날의 해리슨 포드 같은 사람이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액션 스타로서의 이미지도 꽤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조금 뭔가 좀 다른 맛이 나는데 어떤 네. 거냐면은 무작정 막 치고받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를 들면 그 검둥이 그 운전수한테 그 재규어를 모는 운전수한테 써라고 깍듯이 얘기를 하고 네. 또 앤이라고 애니한테도 산드라 블락이 연기하는 네. 애니한테도 맴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그런 그 깍듯한 예의 그리고 좀 뭔가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고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에 관해서는 영화의 주인공이고 영웅인데 이 사람의 사적인 생활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는 게 없어요. 도대체 뭐 어디 출신인지 뭐 하여간 전혀 알려진 게 없고 단지, 영화 속에서 그렇죠. 네. 단지 뭐 파티가 끝나고 나서 깨봤더니 혼자였더라 이런 걸로 봐서 미혼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상 알려진 건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비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스피드란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미국주의, 아메리카니즘,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것을 여러 인종과 남녀노소를 포괄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로서의 그 나아갈 길에 대한 그런 천착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배우의 캐스팅서부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우선 이 영화의 장르를 살펴보면은 재난 영화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디자스터 무비라는 말을 네. 쓰죠. 네. 70년대에서 영화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개발됐었고 영화학자들은 월남전 이후에 그런 그 해이해진 국가를 통합하려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담겨진 그런 장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거기 이런 디제스터 영화라고 꼭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의 재난을 맞아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제스터 영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서는 물론 당연한 게 미국 영화의 가장 오랜 장기인 카체이싱, 자동차 추격 장면이 네. 그냥 바로 그 영화 자체죠. 그쵸. 여기서 자동차 추격은 어떤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스피드 그 자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이 이 영화의 어떤 추상적인 그런 품격을 부여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추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유명한 국가의 창생의 그 그리피스 감독 이래로 서부국의 오랜 전통이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부활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잭,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하고 있는 잭은 자기를 기병대라고 여자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감독의 말에 의하면 보통 액션 영화에서는 환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다 배제되고 보통 사람들의 출근길에서 만나는 악몽이다. 그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와일드 웨스트 즉 그 서부 개척시대죠. 개척시대 개척민들의 그 포장마차를 연상케 하는 그런 네. 출근버스입니다. 여기서 또 산드라 블럭이 연기하는 애니는 애리조나 출신이고 또 데니스 하퍼가 연기하는 피스크 악당은 조지아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다 이 산타모니카로 이주한 개척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 중요한 단서가 되는 애니의 옷에 찍힌 애리조나 대학의 네. 와일드캣스라는 풋볼팀이 나오는데 이 미식축구팀이야말로 이 스포츠야말로 미국인들의 가장 애호하는 스포츠면서 미국인들의 뉴 프론티어 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이 영화에서 디제스터 영화의 특징과 서부극 영화의 특징이 계속 교차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포장마차 얘기를 한 것을 연장해서 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교통수단, 운송수단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버스가 등장하고 거대한 그 트레일러가 옆에서 따라붙고 키아누 리브스는 집차를 몰기도 하고 또 자이교라는 스포츠카를 몰기도 하고 반장은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고 여기서 잠깐 재밌는 거는 헬리콥터에 쓰여진 번호가 그 번호에 알파벳 숫자가 있는데 N하고 D하고 B가 있는데요. NDB요. 예,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제 생각에 얀드봉을 이렇게 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헬리콥터 등장하고 비행기 나중에 활주로에 가서 막 폭발하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정비를 할 때 이렇게 누워서 바퀴를 깔고 들어가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유모차도 나오고 지하철 심지어는 버스의 그 바닥에 패널을 띄어서 그걸 타고 도주하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정말 교통수단이란 교통수단은 다 나오네요. 예, 제가 보니까 자전거 빼고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에 집착하는 그 미국인들의 그 모습에 대한 어떤 풍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스피드를 즐기는, 스피드는 마약과 같다는 말 하잖아요. 네. 저는 또 스피드라는 종류의 마약이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마약에 관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미국인들의 그 관습과 취미에 대한 그런 또 풍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수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버스에 대해서 그 번호가 2525죠. 그래서 미국의 그 In the Year of 2525 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60년대 말에 유명해 히트했던 노래죠. 이것이 2525년의 미래 그 암울한 상황을 얘기한 노래인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에일리언 3편에서 맞아요. 에일리언 3편에서 수위가 그 죄수가 노래 부르는 걸 나오죠. 그리고 이 자동차의 외형을 보면은 청색하고 백색의 그 바디에 붉은색 라이트들이 켜져 있고, 이런 것이 이 청백 적 이런 모습이 미국의 성조기를 구성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의 운전수는 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엉클 샘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인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흑인입니다. 이것이 엉클 샘에 대한 그 어떤 패러디, 흑인이라는 것이 패러디이기도 하고, 이 승객을 자세히 보면은 남녀노소일 뿐 아니라 제각기 아주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부 노동자 계급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미국의 축도가 될 수 있도록 아주 교묘하게 배치를 한 거죠. 그 점은 경찰관들도 마찬가지고, 뭐 흑인 반장이 나오고 멕시칸 여경이 나오고 이런 식의 그 치밀한 배치가 보이고, 이 승객과 운전수들은 서로 다 잘 아는 사이로 나옵니다. 네. 애니는 운전수 쌤하고 친한 사이고, 또 옆에 있는 헬렌이란 할머니하고도 친하고, 마치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이 버스 안의 승객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이 도시민으로만으로도 부족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관광객까지 등장을 시키고 있죠. 이 사람은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방향을 잃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죠. 50마일을 넘으면 작동을 시작하는 폭탄, 그리고 일단 작동이 시작하면 50마일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 폭탄. 이 이름만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지만 이 승객들한테는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미국처럼 목적지를 모른 채 다만 종말의 시각만을 알고 있죠. 11시, 앞으로 3시간이 남았는데 목적지도 모른 채 미친 듯이 그 폭주하는 미국호, 이것이 이 버스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는 오직 돈입니다. 이 승객들은 전부 돈 벌러 출근하는 사람들이고, 피스크, 데니스 하퍼의 범행 동기는 몸값 3,700만 불이죠. 이 앞으로만 내달려야만 하는 이 미국의 운명에 대해서 역시 또 그 미식축구를 데니스 하퍼가 구경하고 있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계속 앞으로 나가서 땅을 차지하려는 욕구들, 그리고 중간에 제프 대니얼스가 연기하는 해리라는 동료 경찰관이죠, 파트너. 그 사람의 책상에는 Go ahead, makes my day. 그 전진만이 나의 시대를 만든다, 이런 뜻이죠. 계속 이런 종류의 대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프롤로그에 나타났던 엘리베이터 장면만 봐도 거기서도 다 아주 복합적인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버스하고는 다르게 호화로운 빌딩이고 전부 상류사회 비즈니스맨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죠. 마치 신분의 추락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적으로는 버스가 본편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이동하고 대비되는 수직의 운동감을 부여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 버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방향을 잃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적은 돈인데, 돈은 어떻게 표상되고 있느냐 하면, 자동차 버스 뒤에 붙어있는 광고판에 보면 돈이 모든 건 아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우습게도 그 광고를 낸 주체는 은행으로 돼 있죠. 산타모니카 뱅크로 돼 있죠. 그리고 피스크가 몸값을 넣어놓으라고 요구하는 쓰레기통도 녹색이고, 아까 말했던 그 광고판이 녹색이에요. 네. 그 쓰레기통도 녹색이고, 리모컨, 폭탄과 리모컨 장치를 연결하는 그 와이어가, 그 전선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틀린 거고 하나는 맞는 건데, 맞는 게 바로 녹색이죠. 그리고 녹색은 바로 달러의 색입니다. 네.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경고는 영화 속에서 빨간 램프, 경고등이 수없이 많이 등장함으로써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계속해서 붉은 램프가 등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당인 피스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원래 훌륭한 경찰관이었지만 국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죠. 손가락을 잃었고, 그래서 폭약 전문가였기 때문에 또 국가에 대한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젊은 날에 조국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또 해리와 잭에게 동의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쌍이 아주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네. 키아누 리브스에 대해서는 거의 그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대사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결론은 뭐냐. 도대체 이 자동차는, 이 버스는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바로 계속 영화 속에서 해리, 잭, 피스크 이 세 주인공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퀴즈를 내겠다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상황 같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What do you do?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죠. 네. 바로 이것이 감독의 질문입니다. 그 결론은 어쨌든 갖가지 장애를 뚫고 나가야죠. 멈출 때까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한 버스고, 그것은 멈춰야 되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협동, 상부상조, 인종 간의 화합, 그 다음에 성 간의 화합, 그런 것이 있고, 또 겁내면 안 된다는 것. 겁내서 무리하게 하차하려고 했던 부인은 죽죠. 그리고 무능한 지도자는 빨리 교체돼야 된다는 것. 운전수 샘은 총을 맞고 교체되죠, 애니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명한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한다는 거죠. 현명한 지도자의 정의는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대사를 통해서 빨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압력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용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을 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손에 맡긴 그들의 목숨도 단 하나였다. 라는 그 시상식에서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버스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지하철은 공사 중인 역을 지나서 지상으로 뚫고 올라옵니다. 그것은 파괴이고 정지이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마치 그 용서숨 치듯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힘을 갖고 있죠. 이것은 미국의 미래로 향한, 밝은 미래를 향한 도약과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어떤 사람이 현명한 지도자인가? 피스크도 경찰관 유니폼을 입고 있고, 키아누 리브스도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있는데 과연 누구인가? 마지막 결투에서 데니스 하퍼는 계속 키아누 리브스를 때리면서 내가 더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키아누 리브스가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를 올려서 그 등에 이렇게 받쳐서 머리가 떨어져나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없다. 무서운데, 결국 데니스 하퍼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죠. 그 시체를 치우고 키아누 리브스가 아주 냉정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똑똑한지 몰라도 키는 내가 더 커.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을 이끌 지도자입니다. 예. 야, 그렇게 스피드를 보니까 또 새로운데요. 그냥 액션 영화로만 봤던 분들은 이 스피드 곳곳에 숨어있는 상징들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박찬욱 씨. 예. 혹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얀드본 감독은 전혀 이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데 분석하는 사람은 또 네. 그런 재미를 한 거고.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또 영화 보는 새로운 네. 맛이 있겠죠. 영화는 정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박찬욱 씨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기다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곡 신청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성함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네요. 스페이드 중에서 스페이드, 빌리 아이돌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경남 진주의 이윤혜 씨께 드립니다. 아유, 오늘 또 못 뽑을 줄 알았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